날보다 사랑한다는 말이 더 좋아. 만질 수 없는 추억보다 곁에 있는 사랑이 좋아. 잠시 스치는 사랑처럼 무관심으로 나를 대하지 마. 다 그렇다는 변명보다 노력하는 사랑을 원해. 점점 뜨거워지고 애절해지는 사랑은 없는가. 매일 사랑을 해도 그리워지는 그런 사랑. 고생했다는 그 말보다 나를 안아준 그런 사랑 원해. 미안하다는 그 말보다 내게 관심을 주길 원해. 백년